the shit do you know about me? About me. What the shit do you know about me? About me. What the shit do you know about me? About me. Fuck that shit, you think you know about me? About me. Every shit if you wanna be like, wait, what? You wanna be like, wait, what? You wanna be like, about me? About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about me? About me. This is your wanna. 공수래 공수거 그 말은 내게 해당한데 헛수거 yeah. 하얗게 촌스러 음악한 나 새끼들이 약발기 바빠 학생이 투처 대구에서부터 싸운 성공의 업보 어쩌라 성공 운조할 성공 배가 까나도 두사 빙시 새끼들이 말해 뭐가 중요한 줄 몰라 열등감들이 폭발 매번 망했다고 날 걱정하는 인생이 망한 걸 왜 몰라 그래 인터넷 세상과 현실을 깨달아라 현실을 살아 Live your life 다들 정신 차리라고 전부 기사 대기들 백팩들 다들 깨끗한 축은 역겨네 부디 네 똥부터 날 책책해 수많은 기사와 가십 정보와 시대 속 각인 현실의 시공창이라면 벗어나 기대를 절실히 너는 설명이 기도해 What the shit do you know about me? What the shit do you know about me? Fuck that shit you think you know about me? Oh me. Every shit if you wanna be like wait. What? You wanna be like wait. What? You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Whatever you do huh?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at you say, huh? Whatever you have, huh? No matter what you know, no matter what you make, huh? 난 너에 대한 모든 부분이요, huh? 그저 같이 여기 그지 여기에요, huh? 무슨 할 말이 필요해요, huh? 내 할 일을 해도 내가 길을 간도 화제가 되기에 화제를 되기에 내 플랜은 지켜 On the street keep there 내 스텝은 깊게요 손 내보기는 쉽게 이제 모욕이든 시스템 과열이든 기계드 난 역경은 참고 긴 말을 못 참게 이거 내가 주는 feedback What the shit do you know about